또 하시연 사양 주마아 사양 주마아 이또 나라구 아하도 알라나 디아도 보칠나 하시아 움바나무루 오투아 몰로퉁아롱 나살라나후반 댕간 파싱오 하시아 몰로후리망이 밤바헤나미 나투아 ngatung mania ate ate ki si pata bocir so ada namai di baheko mangarsaka itu